한인 2세 천재 스노우보드 소녀 클로이 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13일 평창 피닉스 스노우팍에서 열린 평창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종 점수 98.2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0년에 태어난 클로이 김은 17세의 나이로 올림픽 정상에 올라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여자 스노보드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전 기록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미국의 켈리 클라크의 18세였습니다. 15살인 2015년 동계 X게임 사상 최연소 우승, 여자 선수 최초 100점 만점 등 각종 기록을 양산하면서 첫 올림픽부터 금메달 후보 1순위로 꼽힌 클로이는 전날 압도적인 기량으로 예선을 통과한 데 이어서 결선에서도 이변 없는 금빛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1차 시기에서 1080도 회전 기술 등을 선보이면서 93.75점을 받아 2위인 중국의 류지아 위를 이미 큰 격차로 따돌려 승기를 잡았습니다. 2차 시기에서는 전매특허 기술인 2연속 1080도 회전을 시도했다가 두 번째 회전 착지에서 실수가 나와 미끄러지면서 41.50점에 그쳤습니다. 3차 시기는 승부수를 띄우려는 상위권 선수들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차 시기 89.75점으로 2위를 달리며 바로 앞순서에 연기한 류지아 위는 3차 시기 49점에 그치면서 클로이 김은 마지막 연기를 펼치기도 전에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클로이는 홀가분하게 나선 3차 시기에서 2차 시기에 못다 보여준 2연속 1080도 회전을 화려하게 펼치며 환호 속에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류지아 위가 89.75로 은메달, 미국의 아리엘레 골드가 85.75점으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클로이 김은 어린 시절을 토렌스에서 보낸 이곳 남가주 출신입니다. 아버지 김 씨는 1982년 미국으로 건너갔고 2000년에 클로이 김을 얻었습니다. 4살 때 스노우보드를 처음 접한 클로이 김이 두각을 나타내자 아버지 김 씨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딸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딸이 스위스 유학 당시 동행하면서 산악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 4시에 이동해 밤 11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2년이나 했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사상 최연소로 금메달을 따낸 클로이 김은 단숨에 미국 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경이로울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은 수많은 이들의 찬사를 자아냈고 트위터 팔로워는 순식간에 20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클로이 김의 금메달 획득으로 미국은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수를 3개로 늘렸습니다. 한국은 김민석이 13일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현재까지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거머쥐었습니다. 김민석은 13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1분 44초 9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키어트 나이스와 파트릭 루스트에 이어서 3위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3일 최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그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다 최 씨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부로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치의 형을 선고했다는 분석입니다. 최 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승마 지원금 중 코어 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 보험료 등 72억 9천만 원을 직접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뇌물 범행은 물론 각종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 씨와 유사하거나 최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쇼핑몰 주차장에서 오늘 새벽 불에 탄 차량 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세도 줄여드립니다. 그리고 솔라 설치를 원하는 분들은 지갑을 여세요. 솔라를 설치하는 분들께는 3,000불, 3,000불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3,000불? 그러면 공사는 나중에 하고 가족여행이나 다녀오면 좋겠네요. 그렇지. 그럼 솔라 설치하고 3,000불 캐시로 받아서 여행 가면 되겠군. 솔라 설치만 해도 캐시 3,000불, 3,000불을 드립니다. 솔라 대표 도매업체 솔루션 솔라 213-500-1004, 500-1004. 솔라 대표 도매업체 솔루션 솔라 213-500-1004, 500-1004.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전하는 피부의 기적. 한국 고온세상피부과에서 개발한 초첨단 기기 아그네스가 단시간 내에 맑고 투명한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드립니다. 수술 없이 미세침으로 눈 밑 지방 축소, 타운 내 유일한 이중턱 축소,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윌셔와 민저코너 213-264-1146, 264-1146.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피부의 기적을 만나세요. 이영돈, 김현지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죠? 예, 오늘 이영돈 씨는 휴가를 갔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지 씨께서 오늘 목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에게 들으신 좀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대신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영돈 씨는 참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방송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제 휴가를 낼 때 개인적으로 어디 뭐 놀러 가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이 있을 때 휴가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사실 내일까지가 휴가였었어요. 그랬는데 방송 이제 김현지 씨 이렇게 아픈 걸 보고 본인의 스케줄에 내일 하루를 포기하고 또 그걸 밀고 방송을 나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 정말 프로세요? 프로예요, 프로. 예, 정말 대단합니다. 자, 2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신청곡도 좀 소개해드리면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2부 첫 곡으로는 땡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FD 아일랜드의 사랑아리라는 곡을 청해주셨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네, 진화강 씨께서 청해 주셨던 곡 소양이 노래했죠. 바람의 노래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아마 지금 내가 라디오에 노래 신청했으니까 자기야 이거 꼭 들어봐 하셨을 것 같아요. 토니장 씨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동물원이 노래합니다. 너를 사랑하겠어. 잠시 조금 그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전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토니 장씨께서 청해 주셨던 곡이죠.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렌타인스데이라서 사랑의 표현들 서로 많이 하는 그런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에요. 네, 네. 내일이에요. 예. 그렇군요. 자, 여자들은요, 우리 현지 씨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받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 다섯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틀리면 틀리다고 꼭 꼬집어주세요. 첫 번째, 아, 오늘 예쁘네. 하긴 현지 씨는 평상시에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 같아요.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매일같이 공을 들여서 화장을 하고 또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남자에 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만 늘 예쁘게 꾸미려 노력하는데요. 자, 이런 보상이라도 받듯 남자친구에게서 오늘 왜 이렇게 예뻐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들은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군요. 동감합니다. 맞죠. 네. 두 번째, 이거는 유부남은 안 되고 싱글이신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집 보내기 싫다. 여자친구를 집에 보내면서 아쉽다. 집 보내기 싫어라는 그런 말을 아쉬워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 떨어지기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더 사랑하고 싶어진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막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쟤보다 네가 더 예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화 안 난 척, 쿨한 척 해도 사실 여러분에게 티를 내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는군요. 확신을 심어주는 남자의 태도에서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오늘 같은 날씨겠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고 말을 해주는 거. 여자는 이 남자들이 걱정해 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느낀다고 하죠. 사소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남자의 걱정에서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게 이런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 또 이런 말도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고 싶어라고 합니다. 애정 표현에 인색한 남자분들 많겠지만요. 보고 싶어라는 말만큼은 아낌없이 꼭 하면 좋겠습니다. 짧고 간단한 말이지만 여자가 가장 설레이는 말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뭐 결혼하신 분이라도 오늘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당신 보고 싶었어.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었네. 이런 말하면 여자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발렌타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네. 자, 여자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받는 기분 느낀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북경의술원, 전통 중국의술과 새로운 차원의 동양의술이 만났습니다. 북경의술원.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의를 만나보십시오. 최고의 학술과 임상 경험,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북경의술원. 다녀오신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강추 북경의술원. 지금 전화주세요. 323-733-8887, 323-733-8887. 올림픽과 윌튼 코너 북경의술원.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린,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커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5만 불 이상의 집 또는 다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유산 상속 법정을 통해 상속받는 것을 아십니까? 유산 상속 계획은 꼭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 분쟁, 후견인 선정 등 유산 상속법, 상속 재판 전문, 현명한 재산 지킴이 박유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유산 상속 계획을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영어와 한국어 상담이 모두 가능한 유산 상속 전문 박유진 변호사 213-380-9010 213-380-9010.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 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이 노래였습니다. 정님 잘 들으셨죠? 자, 계속해서 제이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원더걸스의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Tell me. 네, 원더걸스의 텔미 들으셨습니다. 제이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잘 들으셨지요? 자, 내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이 오늘 고민들 남자분들 특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라고 고민 많이 하시고요. 또 아니면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막 크레딧 카드 지불해 가면서 여기저기서 선물 구입들 많이 하실 텐데. 자, 오늘 신문도 보셨을 거고요. 아침에도 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 발렌타인스 데이를 앞두고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 배송 회사를 사칭해서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내는 신분 도용 사기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물론 매번 이런 무슨 때만 되면은 이런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발렌타인스데이가 다가오면서 무슨 꽃은 기본이고 뭐 초콜릿 여러 가지 선물 그 우리 여자친구 여자분들 아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 많이 해서 보내시는데 뭐 요거 지금 누구시죠라고 하면서 이 카드 사기 정보를 빼내는 이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가정 앞에 선물 배달 오는 것도 집어가는 사기도 아마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좀 자주 내다보시면서 좀 대비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사실 이렇게 카드로 구입하고 사이트를 통해서 사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가능하면 내가 시간을 좀 내서 직접 가서 이렇게 내가 들고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이 더 값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이런 사기가 극성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업에 더블 체크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쭉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영돈 씨는 휴가를 가셨고 또 오늘 김현지 씨가 혼자서 이 목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힘이 드셔서 제가 대신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을 옆에서 조금 도우미로 해드렸는데 누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지만은 하여튼 잘 들어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제임스 씨께서 청해 주신 곡인데요. 진주의 노래죠. 난 괜찮아 라는 곡 전해드립니다. 저 뭐 김현지 씨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래도 몸 관리 잘하세요. 네,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내일 이영돈 씨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또 내일 이영돈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